이 가족이란 누굴까? 어떤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족이란 누굴까? 1위가 뭐지? 1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 가족이래요.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세상에 믿기가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나를 믿어주는데 그것도 끝까지 믿어준다. 그래서 가족이다.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이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이 믿음이 신앙의 처음이요. 믿음이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믿어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한번 주어지면 이걸 끝까지 이마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여러 가지도 다 서로 체크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특별히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52주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음료 심야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내 믿음이 좀 자랐느냐. 2017년 올 한 해 작년보다 내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자라느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이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믿음에 대한 그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제되어질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보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 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더 믿음의 요소들을 어떻게 더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 뭘 더 본받아야 될 것이냐? 결국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아신 대로 오늘 본문은 19장의 기사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형이 백씨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있는데 100명의 부대원을 거느리는 지휘관이다. 로마 사람, 직업군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규 육사를 나온 지휘관. 패기 만만하겠죠. 똑똑하죠. 엘리트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들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누가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로마 사람이 자기 하인은 유대인일 텐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예수님 고침 받기를 원했다.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거기다가 지휘관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거죠. 권세. 유대인들은 수탈 대상이었죠. 억압하고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시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동족도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하인이에요. 노예. 그 당시에는 하인의 노예는 가축처럼 여겼어요. 그들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 이 사람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틀려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뭐 인격적으로 부족한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도 인격적인 소양이 그릇이 닦여져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백부장의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도 있죠.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로서 했지만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병을 고친 사람들 보면 자기 문제였고 자기 가족의 문제였고 친지 문제였고 자기 딸이나 아들, 자녀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와 관계 없잖아요, 지금. 부리는 하인. 그것도 신분적인 어떤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지휘관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요. 자기가 그 밑에 가서 엎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예수님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방해되어진 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하고 이 자긍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자존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가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뭐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뭐냐? 자존심을 이때 자존감은 이때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뭐냐? 그게 겸손한 사람. 겸손해라 그랬잖아요. 겸손해라.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돼 있거든. 이 백부장이 상당히 자기 지위와 위치에 비해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하인에게 관심을 사랑을 베풀었다. 아주 위중한 상태인 부분이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병들어서 죽게 되었더라 그랬죠. 그 하인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업하다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이런 마음 좀 가지세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어진 노예 하인이다. 병들어 죽게 되어진 이 하인이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보내야 돼 그냥. 버려야 돼. 쓸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쓸모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광을 받아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쓸모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 그런데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도로 죽어가는 이 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생명의 기준은 한 생명의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왜? 사랑했다 그래. 사랑.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하인. 사랑받을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인도 또 새로 얻을 수 있잖아요.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하인들. 그런데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하인이 자기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때는 하인 자체가 노예 자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 버려도. 그런데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또 받을 것이 없는데도 가야 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 하나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대가 없이 주기 위하여서. 이 백부장이 병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이 하인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더니 열심히 노력하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칭찬 드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사람 믿음에 비하면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이것도 이것까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교훈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했어요.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유대인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믿음.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본받아라. 여기 도전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러자. 아, 그럴 정도야? 괜찮네.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보냈어요. 아, 예수님 일부러 고생하시고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요 내용이거든. 이 내용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 모든 초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오시지 말라 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위상관도 있고 아래 부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뭘로 움직이느냐? 말씀, 명령으로 움직이는데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은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많이 떨어져 있어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쉬워요.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이는 현실보다 안 보이는 말씀을 믿자. 이제 여기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우린 지금 뭘 믿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뭘 인정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신앙,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여기 기사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의 문화나 여러분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게 뭐 그냥 연결이 되어지면 이렇게 억지로 연결되어지면 되는데 중요한 교훈을 놓친다고요. 여기서. 자, 지금 백부장 앞에 이 환자가 있어요. 하인이.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졌어요. 보이는 현실이 지금 안 고쳐진 거예요. 알아 누워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뭐냐면 보이는 현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는 현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아직도 아픈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어져서 그 현실에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인정해?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라 그랬어?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눈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017년도 목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뭐 한 일주일 남았다 생각해.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에서 얻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고기 못 잡으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혔어요. 베드로는 직업 어부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다. 오늘 고기가 없어. 오늘 누가 나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 말합니다.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현실적으로 고기 안 잡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한다고요? 지 경험보다 뭘 더 중시한다고요? 이 상식보다 뭘 더 중시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뭘 더 중시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내 현실이 이때까지 2017년도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믿겠나이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혔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막 보내주셨다.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는 밑에 세계예요. 밑에 세계. 여러분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제가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결실이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결실과 열매가 얻어진 것이 뭐냐?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무엇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 좋아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죠. 보이는 세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이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벌써 이거 원리가 나오잖아요. 병은 지금 아직도 아프다 말이야. 하인이 아프다고 지금. 아픈데 이 사람 믿음, 백부장 믿음이 주님 몇 가지 안 오셔도 바쁘신 분 아닙니까?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알고 부하보고 이리가 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경이 또 그걸 구태여 증거하잖아요. 그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자, 바로 그 말을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놀랐어. 이 놀라는 거는 여러분 기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보이고 믿음대로 살면 기분이 좋아요. 깜짝 놀래요. 어휴, 어떻게 저런 일이 또 생겼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이겠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나를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이잖아요. 칭찬이죠. 그랬더니 자 10절 봅시다. 10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안 가셨어요. 거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듣고 갔더니 집으로 갔더니 이미 봄에 종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에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해요. 그대로 믿어집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백부장 예수님 얼굴 안 봤어요. 현실만. 예수님 뭐만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약속만 믿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태영이가 어렸을 때 겨울방학 때 됐을 때 롤러스케이트인가 뭐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되죠. 미끄러워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 내가 사줄게. 자, 봄 되면 사줄게 했어요. 태영이가 생각할 때 아빠 사줘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사정 곤란해. 그래서 봄 되면 사줄게 한 거예요. 그럼 태영이 입장에서 봄 되면 생겨 안 생겨요? 지금 있어 없어? 나한테 뭘 믿어야 돼? 아빠의 뭘 믿어야 돼? 그렇지. 아빠의 약속 말을 믿으면 그날 그때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나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 속에 나 없다고 안 좋다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음 속에는 봄 되면 마음 속에는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 누가 뭐 나도 있어. 아빠가 사준 게 있어. 나도 있어. 야, 너 지금 이거 같이 지금 왜 타? 손 시르고 발 시르고. 난 지금 없지만 조금 더 생겨. 이게 믿음이야. 뭘 믿었어요?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 그럼 그렇게 돼야 안 돼. 안녕히 있어서 그렇게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약속. 지금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줄게. 반드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믿어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하나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오늘 하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즉시도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약속,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은, 정말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나한테 들어와야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상식이에요. 그건. 우리 상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약속으로 밖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2017년도 이 믿음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는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복 받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